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강행하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의 전쟁 접경에 심각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22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미국이 남조선 호전 세력과의 앞에서 벌리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목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까밝히고 6일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긴급 의제로 토의할 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소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응대도 없는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문제시한 우리의 제소는 한사코 외면하는 반면에 자기 땅에서 진행하는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을 골고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불공정성과 이중기준의 극심이요 노절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정례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들은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한결같이 우려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로 벌려놓은 이번 핵전쟁 연습이야말로 우리를 초강경 행동으로 떠미는 그늘이라는 것이 공정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이다. 우리는 당신이 유엔 헌장 제99조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으로 되는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유엔 헌장의 요구뿐 아니라 공정성과 독자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 사무국의 사명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간주한다. 편지는 유엔 헌장에 충실할 것을 맹약한 사무총장이 조선의 진정 어린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